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불러주세요. 어? 어? 아빠, 형? 아빠들. 너네 아빠들 다 명. 있어? 4명 있어. 그만 실수로 가자. 그만 여기서 4명. 4명 있대. 좋아. 자, 가자. 가자. 자, 안녕하세요. 에릭한 아빠 언니가 809호를 준비해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시네요. 한 분 빼고 다 계시네. 저희 앉아도 됩니까? 여기 아빠들 엄청 바빠요. 만나기 힘들어. 아,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들어와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런던에서 온 아빠가. 아, 런던 아빠가 안 계시네. 일단 베트남 아빠도 안 계세요. 아, 베트남 아빠도 안 계세요? 아, 여섯 가정이었어요? 아, 베트남 아버님은 성가대 가셨고. 아, 런던 아빠는요? 런던 아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어디 아빠십니까? 오하이오에서 왔습니다. 아, 오하이오 아빠. 이쪽 분은?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 아빠. 이쪽 분은요? 저는 상해에서 왔습니다. 상하이 아빠. 이쪽 분은요? 저는 산호세에서 왔습니다. 산호세. 그럼 제일 가까운 곳이 산호세인가요? 네. 아. 몇 시간입니까, 산호세는? 한 차로 7시간만 가면 됩니다. 제가 7시간입니다. 그럼 7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금 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아들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 방은 아들하고 있고, 아, 둘째는 엄마가 데리고 있죠. 아들이 몇 살인가요? 10살. 10살 아들하고? 우리 상하이 아들하고 온 거예요? 저는 가족 다 왔습니다. 아. 저기 집에 집사람하고. 아, 이 방에는? 아, 이 방에는 저 혼자. 혼자? 네, 애들이 크기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중고등부 다 가가지고. 뉴욕은 아들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왔습니다. 혼자 이 방에? 네. 아, 집사람이. 애들 다 데리고 가고. 우리 그 오하이오는? 아빠는 네, 아들이 7살 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네. 아, 그러면 베트남하고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런던. 런던. 아. 태종 씨 이분들하고 다 좀 뭐 아는 분들이죠? 네, 거의 다 저기 뉴욕 아빠만 잘 약간 낯이 좀 그, 나머지 분들은 저랑 같이 활동했던 대학생 때. 어떤 활동? 우선 우리 어디야? 산호세 아빠. 산호세 아빠는 우리 연극할 때 뮤직을 만들어 주셨죠. 작곡을 해서 그 아마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세이청이라는 노래. 그 작곡가죠. 아, 유명하신 분이었네. 편곡입니다. 편곡. 유명하신 분이시죠. 아, 그다음에 그 선생님 성가 집 2005년도 편곡도 하셨고. 아, 이 산호세 아빠가. 예. 아, 유명하신 분이네. 아주 유명하신 분이네. 근데 연극 요셈 이야기 연극. 아. 근데 이 지금 809호가 유명한 게 전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들어오신 거죠? 저희는 배정 받은 대로 그냥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한 명씩 들어온 거죠. 그 시절에 그 추억에 함께 했던 선후배들이. 맞습니다. 좀 상하이 아빠께서 좀 그 시절의 추억 한 도막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우리 그 오하이오 아빠랑 좀 추억이 있어요. 네. 예전에 저도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처음 배운 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그때 여름 동안에 아주 힘든 일을 통해서 아. 이제 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소위 뭐 막노동 같은 일을 하면서 네. 돈을 모아서 사진기를 사가지고 오. 예, 그런 사진기를 산 다음에 이제 이 우리 오하이오 아버지랑 같이 사진도 많이 찍으러 다니고.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활동했던 게 기억이 좀 납니다. 지금도 여전히 오하이오 사진 찍으시나요? 예, 지금 거의 매일같이 찍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가 수준이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우리 대웅 씨 여기 다 선배들인가요? 근데 저는 낯섭니다. 연배 차이가 좀 나서. 아, 그래요? 많이 안 나는데. 학번 한번 대보시죠. 오하이오. 89. 89. 우리 뉴욕? 89. 네, 저도 89. 89. 92. 92. 아. 저도 89입니다. 아, 89였어요? 태훈 네. 씨가? 아, 그렇구나. 네, 학번으로 02학번이니까요. 아, 많이 차이 나네. 그래요. 야, 완전히 그냥 아저씨들이네. 그 애들하고 지금 같이 지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이제 한 5일 넘었죠? 네. 어떠나요? 복잡하지 않나요? 글쎄요. 나름 정리가 잘 돼서 네. 이제 샤워 같은 경우는 제일 어린아이 순번으로 아. 샥샥샥샥 씻기고 나오고 씻기고 나오고 아침에는 일어나는 순으로 하니까 아. 별로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잠자리가 지금 침대가 지금 트윈이 있는 거죠? 네. 두 개. 예. 두 개 있고 지금 나머지 바닥에서 자는데 침대는 가위바위보로 한 겁니까? 학번으로 올라간 겁니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두 분이 누구예요? 네. 저기가? 제가 맨 마지막으로 왔는데 네. 맨 마지막으로 왔더니 요 문과 자리만 남았어요. 어쩐지. 야, 완전 제일 안 좋은 자리네. 네. 그러면 이쪽은 그 다음 순인가요, 이렇게? 와유, 아니 저 뭐냐 산호세 언제 오셨어요? 몇 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였는데 요 두 자리 딱 남았더라. 아 여기 우리 상하이는 몇 번째 오신 거예요? 저는 세 번째로 온 것 같아요. 아깝네. 아깝다. 그럼 바닥이에요? 저기 바닥. 뉴욕은 몇 번째 오셨어요? 저는 다섯 번째로 왔습니다. 아 뉴욕도 참담이네. 저기 첫 번째 두 분이 네. 저기 차지하시고 아. 세 번째 네 번째 그다음에 제가. 아 얄짤없네. 저기 두 분은 학번이 지금 안 보이시는 분 같은데 학번이 어떻게 돼요? 저희보다 어린가요? 어려요? 그 친구 우리 런던 아빠가 네. 되게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 자기 여기 피해줘야 되나? 아 런던하고 베트남이 9293 학번? 나이로 따지면 제일 어린 후배들이 지금 올라가 있네. 와 이거 문간에 방송되면 좀 위험하겠는데. 아 군기 안 잡았나요? 선배들이 너무 이해해. 아 이 저 선배들이 좀 얌전하다.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선배가 제일 문간에 잡았어. 그렇지. 뭐 그 시절 추억도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자기 바쁩니까? 얘기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옛날에 뭐 우리 실습도 하고 저 산호세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음악 작업도 같이 많이 했고 아. 그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번에 첫날인가? 그 아해 노래를 우리 한번 다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 아. 예, 뭐 지금은 이제 수양회 끝난 다음에 어디 갈까? 아. 그런 계획 아, 재밌다.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거 그러고 있었어요. 아, 끝나고 그 이렇게 밴 렌트 하나 해가지고 다섯 가족 또 다 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주로 두 가족? 멀리서 베트남 친구하고 예, 저하고 아. 또 뉴욕이 또 동부에 있으시니까 아. 근처에 한번 둘러보려고 야 멋지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전에는 모인 적 없죠? 이렇게 모인 건 제가 생각하기엔 대학교 때 실습 고 이후로 네. 이렇게 모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합숙을 하면서 합숙하면서 네. 거의 합숙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바닥에 그냥 매트가 다 깔려 있는데 정신 없어요. 경 씨 이런 모습 보니까 어때요? 아니 근데 이 학번 그 형제님들이 귀하세요. 아. 이 나이 때 형제님들이 귀하셔서 이렇게 모인 게 저는 이렇게 모인 걸 보는 게 한국에서도 드물어요. 아. 우리 나이 또래가 지금 한참 애 키우고 이제 막 이제 다시 등장할 나이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세월호 하기 직전에 이 SNS로 서로 교제가 활발히 되면서 많이 좀 우리 또래가 많이 연결이 된 것 같고요. 저는 89년도에 우리 유람선 그 선착장 아 수영장 만들 때 그때 실습을 할 때 본 것 같아요. 네. 뭐, 네. 한참 그때 처음 만나가지고 어리버리할 때 만나서 지금 엄청 감회가 새로워요. 재밌겠어요. 그 시절 이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그대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몇십 년 흘렀어도 네. 사실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저는 느낌에 네. 그때 그냥 그 형들 그 모습 아. 그냥 그대로요? 안 변했나요? 같이 늙어가니까 아 근데 아까 여기 저 오하이오랑 이거 다 태정 씨 친구분이라고 그랬죠. 네. 태정 씨도 방 빼고 이리 들어오세요. 침대 같이 쓰고 있는데 넓게 자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코를 골아서 그래요. 이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하나요? 애들. 뭐 애들도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여기 와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친해지기도 사실. 저는 사실 이제 애들 좀 커서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큰 애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 둘째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고등부에 같이 보내놨는데 처음에 둘째가 좀 친구가 없어가지고 되게 좀 서먹하더라고요 첫날은. 둘째 날은 어느선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소개해주고 네, 둘이 이렇게 잘 노는 거 보니까 아, 좀 마음이 놓이고 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너희들 추억을 많이 쌓으면 나중에 이렇게 커서 이렇게 또 같이 또 추억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참 좋겠다. 그러네. 네, 그런 얘기. 이 안에 얘들은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친해지겠네요. 친해지죠. 네. 나중에 이게 또 기억이 추억이 돼. 쌈박질은 안 하나요? 남자애들인데. 지금 저 침대에 있는 놈들을 좀 때려버려라. 이런 말을. 예. 에리판 아빠 어디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벌써 마쳐요? 아, 빨리 마칩시다. 저 남자들만 있어서 조금 아, 오래 있기가 그러네. 아, 자, 나 오래간만에 말해서 저 해보 푸시고 여기서 계속 주무시고 네, 오지 마시고 저 화장실 앞에 자리 있어. 오실 때 오신다고 얘기하셨으면은 다 여기 런던은 되게 또 엄청 기다리더라고. 저긴 오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제가 계잖아요. 그 아들이 10시간 운전해서 아들이 나한테 와서 막 아빠 어디가 언제 오니? 맨날 와서 두드렸지. 다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러게. 근데 모이실 시간이 없다면. 약간 미리 얘기를 하셨으면. 네. 얘기해갖고 답 이 시간에.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네. 일곱 명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빠들만. 일곱 명. 일곱 명. 일곱 명 한 명 더 있어요? 여기 저. 그러니까 베트남. 아, 아빠들만. 지금 세 명. 아빠들만. 빠졌지. 아빠들. 아빠 세 명이 빠진 거예요. 아빠가 세 명씩 빠졌어요? 네. 베트남. 저기 산호사 명 또 있어요. 산호세 감민이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애들이 어디서 자는 거야? 이주에서 자라죠. 아빠만으로 지금 침대가 꽉 차는데 애들은 어디서 자는 거야? 야, 그럼 애들 어디서 자 진짜? 저는 끼고 자고. 아, 저기도 끼고 자고. 이게 재밌다. 애들은 어디서 자? 아빠가 일곱 명이면 진짜 이 사이사이 알아서 자야 되네요. 여기서 누가 제일 코를 굽니까? 힘들게 합니까? 꿈들이 거의 안 나는 거 같아. 너무 피곤해서. 2부 막 이렇게 끝나고 오면 정신없이 자느라고 막 몰라요. 누가 그렇구나. 그냥 누우면 쓰러져. 저희도 한 새벽 6시쯤 잠드시면 누가 코골인지는 알아요. 아, 제일 마지막이라는 사람이 알겠다. 왜냐하면 이, 이렇게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아버리기 때문에 한 분이 그분을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친구분들입니다. 코고는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녹음해놨어요 저희가. 이거 공개되면 안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실습 세대에 실습을 하면서 거의 이런 분위기에서 잤거든요. 네, 맞아요. 화장실도 뭐 한두 개라서 줄 서서 기다려서 샤워하고. 근데 저희 2세들은 아니 저희가 2세면 이제 3세들은 그런 지금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아버지하고 지내다 보면 본인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면서 추억이 돼서 나중에 본인들도 그런 시대가 오면은 다 그런 거를 이해해서 다 잘 따라 모임 방향이 잘 따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추억이자 부원파만의 좋은 문화죠.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나는 괜찮네. 대학교 때 그냥 이제 서울에서 실습을 했죠. 한강에서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에 각각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짝 전화해서 산호세 아빠 좀 도와줘 하면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지.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전 세계에 살아서 이렇게 모여서 다시 추억을 쌓고 하면 이런 교제의 끈이 계속 우리의 이제 좋은 추억과 문화로 남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러니까 실습 같은 데 가면 거기 있는 아저씨들이 꼭 부모님 물어봐요. 니네 부모님 누구냐. 이게 처음에는 왜 물어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제 친구들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갖고 내 아빠 제 친구 이름을 대면 되게 감회가 이상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왜 그 계시는 어른분들이 제 부모님 성함을 묻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젊은 시절 추억들을 공유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나이 들고 아이들이 자라고 같이 일하는 상황이 되면 되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저랑 예를 들면 같이 활동했던 그 세대들이 지금 다 애들 있잖아요. 예. 애들이 이제 하도 많아져서 이런 모임에 오면 이게 누구 아들 딸이지 그 매치하는 게 하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크잖아요. 부족부족. 예. 그러니까 뭐 1, 2년 지난다 오면 얘가 그때 걔였던가 이게 또 아 근데 들어와 봤는데 분위기 좋네요.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수양이 장소에 교제할 수 있는 좀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숙소 들어가기 바쁜데 여기는 숙소 들어오는 게 교제네. 사실 제가 여기 수양회를 몇 번 왔었는데 네.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저희 가족 방을 달라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 그동안 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었는데 이번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그 덕에 여기 이렇게 11명이나 터지로 자는 이 방에 들어와서 선배들도 만나게 되고 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처음에 다 원래 이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었네. 특이한 게 이번이 사람이 제일 많아서 부족한 게 많은데 컴플레인이 제일 적은 해래요. 아 컴플레인이 없었대요? 네 지금은 거의 다 그냥 이해하고 이 상황을 즐겁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시작하기는 워낙 겁이 많이 있어요. 사람 많다. 아. 잠잘 거 불편하다. 각오해드렸다. 밥줄 길다. 네, 이미 다 알고 왔어요. 밥줄이 길어요 길긴. 우리도 밥 기다리다가 지쳐서 왔어요. 디귿자가 안 돼서 이제 미읍자가 되려고. 아 근데 저희 뭐 방송은 좀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해에 있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모임 소식 굉장히 그리울 때가 많아요. 또 이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제 아 이렇게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특히 이제 멀리서 어떤 집회가 있거나 그런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소식 참 그 아쉬운데 예. 그래도 팟캐스트 통해서 공유가 되니까 예. 그걸 통해서 같이 알게 되고 또 감동도 받고 아. 예 그렇습니다. 조금 기분 나쁘진 않았나요? 막 낄낄거리고 웃고 뭐 그런 거가 네, 처음에 아까도 이제 그런 얘기 잘 나누셨던 것 같은데 네. 과연 저래도 되나? 욕 먹을 것 같은데 욕 무지하게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좀 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속에 있는 얘기 잘 못하게 되는데 분위기 좀 자연스러우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쉽게 하게 되고 그게 또 감동으로 연결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뉴욕 아빠는 조용하신데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애들이 아, 지금 다 컸나요? 예. 제 큰애가 12살이고요. 네. 둘째 10살, 그리고 8살입니다. 오우, 세! 네. 삼둥이네! 네.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원을 아주 어렸을 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학생회를 대학교 들어가기까지 거의 안 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의 못하다가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학사 1년간 있었죠. 베트남 아버님이 베트남 아버님 빨리 오세요. 빨리 와요. 빨리 와서 한마디 말하고 가세요. 네. 저 뉴욕 끝내시고. 네, 뉴욕 끝내시고. 이제 학사에 1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동안 같이 이제 식구들이랑 같이 안 있다 보니까 그 학사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사에 1년간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계시는 사모님도 만류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다 나오다 보니까 저는 이게 대학생의 선후배들을 많이 몰라요. 몇 분 뭐 아는 분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청년회를 잠깐 나왔었어요. 아 이제는 식구들이랑 아니 교제를 좀 해야 되겠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고 다시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다시 그만뒀어요. 다시 안 나가게 되고 그때도 이제 세상에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IMF 때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찾게 된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98년도에 다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어디 가든지 모임 이제 교제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런 데 오면 그런 게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저 말고는 거의 대부분 대학생의 선후배 관계고 서로 다 아시거든요. 근데 저는 별로 많이 이렇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마이크를 대니까 네. 길게 터져버리네. 그래서 저도 이제 뉴욕에 이제 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오게 되면 불편하고 막 그렇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도 사실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애들이 셋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이런 경험을 좀 그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을 좀 갖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 핑계 대면서도 저도 또 같이 이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수양회가 네. 최고의 조건이네요, 지금 뉴욕 아빠. 그렇죠. 아까 이제 산호사 아빠가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그 전에는 많이 여기 왔었는데 이제 식구들이 스키돌끼리 거의 모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오이다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자, 베트남 아버님. 예. 제일 어리신데 침대를 차지했다면서요? 아닙니다. 거기는 저기 런던 아버님인데. 런던이? 예. 아, 베트남도 바닥인가요? 아, 그래도 아, 바닥이구나. 아, 감시. 아, 지금 여기 바닥 팝니다. 뭐 베트남에서 여기 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 다 나왔나요? 예, 이번에 같이 다 나왔습니다. 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아들하고 같이 주무시는 거예요? 이번에 방 배정을 예. 저는 혼자 받았고요. 아들 둘은 지금 엄마랑 같이 있는 방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왔더니 지금 선후배들이 다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저도 한 명씩 들어오는데 예. 예전에 다 아셨던 분들이 여기 있어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가웠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했어요. 교제하고 네. 다들 깜짝 놀랐다고. 그리고 후배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깜짝 놀랐고. 먼저 왔으니까. 근데 애들이 막 우글우글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나요? 애들이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여기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 잠자는 시간이나 잠깐 쉬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뭐 있어도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경 씨,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지금 미주 수양에 와서 친구들 많이 만났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 나이대 친구들이 꽤 많이 살아남았어요, 모임 안에서. 그래서 와보니까 오랫동안 LA에서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 한국에 지나다가 일로 유학 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고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저도 지금 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느낌은 진짜 다시 경험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한 3월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이거든요. 그 녀석 데리고 이런 환경에 왔는데 제 친구들이랑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으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 팔리꾸 아빠들은 수양회비를 두 배 내야 되겠다. 이런 경험까지 준 거잖아요. 추억하고. 베트남 아버님 어떻습니까? 예. 그 수양회비 같은 거는 정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만난 그 저기 대학생 때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선후배이기도 하고 같은 형제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어떤 그때 가졌던 추억하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들도 했었는데 지금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고 하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모임에서 같이 지내고 또 애들도 이제 있는 거 보고 애들도 그렇게 잘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방송은 베트남도 나오나요? 예, 나오고 지금 24회만 빼고 다 들었습니다. 오~ 25회는 오~ 여기서 직접 듣고요. 아, 올라갔습니다. 25회도. 올라갔습니다. 예. 여기서 직접 들어서 좋았고요. 그때. 그렇구나. 전 세계로 우리 방송이 나가네요. 그렇죠. 야. 예, 아까 마무리를 했으니까 여기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들 소개입니다. 아이들 속에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여기 있잖아 아이들 둘. 저 뒤에 지금 아이들이 안 보이는데 두 명밖에 없는데 어디 아이들입니까? 오하이오 한 명. 오하이오 한 명. 산호세 한 명. 산호세 한 명. 사이좋게 지금. 얘들아 안녕. 뭐하니? 저 예. 게임하고 있네. 뒤에 제 DS 가지고 놀고 있어. 왓? 여기 방에 있는 게 불편하지는 않아? 조금 불편해. 뭐가 제일 불편해? 한 명, 그러니까 그냥 다른 가족이랑 같이 자는 거. 아, 그 불편하지. 그다음, 우리 가족하고만 자야 되겠지? 그다음 또 여기 차가운 물이 안 차가운 물만 나와요. 아, 따뜻한 물 안 나오나요? 나와야 돼. 나 근데 안 온다잖아. 아니 근데 여기 그 위에서 나오는 거는 다 차갑게 나오고 밑에는 밑에를 따뜻하게 나와요. 아 샤워기가 위로 나오는 거는 차갑고 밑에에서만 뜨거운 거 나오고. 네. 불편하다잖아요. 아 예 그래 아이들은 불편한 거야. 아이들은 불편한데 아빠들만 좋네 이 방이. 아빠들은 좋죠 지금.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빠 어디가 화이팅 한번 합시다 우리. 아, 예. 자 하나 둘 셋 화이팅.